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휴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적 공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후계자 김정은이 작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남조선과 미국 간 합동 군사훈련이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남조선과 미국 간에 당초 합의되었던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전격 연기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휴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적 공격 행위로 최근 규정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29일 천안함 공격은 도발적 행동이지만 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해 이루어진 도발이라며 천안함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일 집단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천안함 사건은 국제 테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김정일 집단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테러 지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남조선과 방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계자 김정은이 작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서방의 대북 소식통은 작년 3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김정은이 대의원에 당선됐으며 작년 여름부터 저녁에 소학교에서 김정은 찬양 가요가 불리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조선은 작년 3월 대의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2.16 선거구 대의원을 김정이라고 밝혀 김정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남조선과 미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김정일 집단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 조치로 검토되어 왔던 서해상 합동 군사 훈련이 7월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 간 훈련의 세부 사항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국은 애초 이번 달에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훈련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절제와 그리고 계속되는 문제들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이번 일은 김정일 집단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례라는 점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북조선과 접경하고 있으며 북조선의 붕괴나 혼란은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나는 중국의 생각을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밝힌 뒤 천안함 사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도발적이고 치명적인 행위를 가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후 주석은 앞서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조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유엔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김정일 집단의 계속되는 도발이 조선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후 주석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조선과 미국 간에 당초 합의되었던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본격 연기되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남조선 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2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연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양국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물밑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김성환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은 최근 2012년은 김정일 집단이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한 해라며 남조선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 조선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은 해라고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국군의 정보 획득 능력,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자체 정밀 타격 능력 등 군사적 준비 상황과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계획 등을 감안해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인민들 속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는 유행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북한 청년들인 장길 씨, 박영덕 씨, 김영일 씨, 김춘혜 씨가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사회나 그 나라 주민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유행어가 있는데요. 특히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은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서 당국의 잘못된 정치나 간부들의 비리에 대해서 비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행어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당 간부는 당당하게 해먹고 보이지도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안전은 안전하게 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있을 때도 이거 유행되던 말이었습니다. 예, 제가 또 있을 때는 군 간부는 군데군데 떼먹고 행정 간부는 행세를 부리면서 떼먹는다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말꼬리에 부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잘 산다 이런 유행어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에는 잘 사는 부삼과 못 사는 부삼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사는 부삼이란 간부, 오부, 가부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거 앞서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권력의 상징이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간부가 되려면 군대에 갔다 와야 하고 대학에도 갔다 와야 하며 또 중요한 것이 계급적 토대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간부는 국가에서 식량과 부식물을 공급받고 또 인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진 소권력자이며 또 이런 데로부터 뇌물을 받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간부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잘 산다면 또 오부는 어떻게 잘 살지요? 예, 원래 어부는 북한에서 처녀들도 어부한테는 시집 안 간다 이런 말을 들었던 직업 종류 중에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는 바다에 나가면 남편이나 또 아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어서 돌아오는 예가 많으니까 어부한테는 딸을 안 준다, 시집 안 간다 이런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 이후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부한테 시집 가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면 돈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팔게 되면 식량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정말 돈이 원천이 되는 것이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 예. 옛날에는 그 아주 천박한 직업으로 처녀들이 그 끓이던 그 네. 어부가 이제는 또 가장 북한에서 잘 사는 그 직업군에 속하고, 예, 참 그 북한의 경제난이 옛날에 어부한테 네. 시집 가면 사자밥을 등에 지고 산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앞에서 언급한 관부는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뭐 어부는 고기를 팔아서 잘 살고, 그러면 과부는 어떻게 잘 사는 거죠? 네. 과부는 간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추세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시집을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간부들은 권한이 있으니까 네.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들켜도 뺏기지 않고 그래서 간부들하고 친하고 나이가 많아도 잘 사는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뭐 돈을 좀 모아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추세는 이제 과부들이 시집을 안 가거든요. 과부네 집에서는 아침마다 노래 소리가 또 이제 그 음악 소리가 나지만은 부부간에 이제 사는 집에는 싸움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과부네 집은 잘 사니까 먹을 것이 훈하니까 노래 소리가 항상 나지만은 이 부부고 가족이 사는 집에는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는 남한에서는 뭐 술이나 먹고 노래방 가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부부 싸움으로 스트레스 다 풀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 참 그럼 이제 그 잘 사는 그 산부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에 그 못 사는 산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는데 그 못 사는 산부에는 어떤 유행어가 있습니까 또? 네, 못 사는 부삼은 농부, 탐부, 광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 농부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요. 북한 농민들은 1년 내내 허리 한번 못 펴고 이래야 그 차려지는 분배 몫이 있는데 고작 벼 한 가마니에 옥수수 한 가마니 정도이고 뭐 그나마 뭐 애국미요, 군량미요 뭐 이런 거로 다 바치고 나면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거든요. 아, 그래서 참. 농부는 가난의 대명사가 되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농부가 그렇게 참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탐부와 광부는 왜 못 살까요? 탐부와 광부는 북한에서 가장 노동 조건이 열악한 그런 직업 중에 한 직업입니다. 우선 원시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막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소위 계급적으로 토대가 나쁜 사람들 또는 군대에서 가체대된 군대들을 집단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말이 집단 배치지 강제 배치나 같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광석을 캐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달에도 수십 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탐부와 광부는 북한에서 가장 천박한 직업 중에 한 직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일은 뭐 죽도록 제일 힘든 일을 하고 가장 어렵고 못 사는 직업. 네. 이것이 바로 탐부와 광부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북한에 요즘 그 유행되는 말이 리을자 받침이 들어간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못 산다. 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말씀인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게 바로 쌀, 불, 물입니다. 이거 쌀, 불, 물은 인간이 생존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인민들이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본다면 뒤떨어진 농사 방법과 농업 체제로 하여 식량 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한심하고 농업 정책을 개혁하고 발전된 농사 방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언제 가도 이거 북한이 식량 사정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북한의 에너지 사정도 아주 안 좋죠? 네, 북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니 해도 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전기가 정전이 되어서 기차가 한번 멈추면 한 일주일씩, 보름씩 기차가 연장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요. 또 얼어 죽고 추운 겨울 같은 데도 한심하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그러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없냐? 또 그거 아니거든요. 발전소가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긴 있어요. 뭐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구호를 걸어놓고 도시군들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곳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충족할 수 있는 양만큼은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 때 병원에서 한번 전기가 멈췄어요. 정전이 돼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촛불을 켜놓고 수술을 받다가 또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 생활은 그야말로 진짜 고달프거든요. 그들은 진짜 겨울이면 집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솜옷 있잖아요. 솜옷에 털모자요. 거기 보선까지 신고 그야말로 진짜 중무장하고 추운 겨울하고 그냥 전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의 실상입니다. 이게. 네, 그렇군요. 네, 또한 인간 생활에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 중요한 물도 북한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농촌까지 수도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곳 역시 전력 부족으로 완전 마비 상태이고요. 물로 인하여 겪는 북한 인민들이 그 고통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인민들은 뭐 리얼사 받침이 들어간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이번 선거에서 뭐 백두산 3대 장군 이런 뭐 3자를 열거하면서 행복스러운 3자다 이런 선전을 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인민들에게 숫자 3이라는 것은 불행의 숫자지만 북한 간부들에게는 행복의 숫자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북한의 그 유행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누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에는 고양이 표 담배가 있습니다. 이 담배는 북한에서 돈 좀 쓴다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담배인데 도로에서 이 담배를 흔들면 차도 태워주고 또 한국 드라마를 보다 들켜도 이 담배를 받치면 무사해지고 간부들에게 이 담배를 뇌물로 받치면 출세의 길이 열리고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이 담배를 받치면 국경도 넘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고향이 못 가는 길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정말 길이 정말 고향이 담배가 못 가는 길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사람은 못 가는 길이 많은데 예, 예. 짐승이 참 예. 또 이 밖에도 또 우리 군인들 속에서 북한 군인들 속에서 유행되는 그런 유행어들이 있죠. 네, 군복은 호랑이 가죽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군복만 입으면 어디가나 호통을 치며 제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또 가을에 옥수수 300 이삭을 먹어야 겨울 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가을에 밭에 나달이 있을 때 많이 먹어. 그야말로 영양 보충을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견딘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 뭐 곰이 뭐 월동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거 군대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군단장은 군말 없이 때 먹고, 사단장은 사정 없이 때 먹고, 이거 연대장은 연달아 때 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떼먹고 또 중대장은 중간에서 떼먹고 서대장은 소소하게 떼먹고 분대장은 부분적으로 떼먹는다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말들은 군관들이 병사들에게 차려줘야 할 군수물자 즉 다시 말해서 쌀, 기름, 피복을 사치하여 사민들에게 팔아먹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밥그릇은 폭탄 맞은 구댕이로 표현되며 군대는 용량실절하여 전투력을 상실한 형편입니다. 네, 참 그 이 모든 유행어들이 김정일과 그 간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북한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반영한 유행어 이 밖에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북녘 땅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북조선인권기록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북조선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안윤미입니다. 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종종 죽어도 싸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규정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형은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형을 집행할 때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개 처형과 인민의 생명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공개 처형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보아서 공개 처형이 있다고 하면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의 공개 처형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한 일본 방송회사에서는 회룡에 있었던 공개 처형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사형수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영상이었는데 말로만 듣던 공개 처형 장면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공개 처형이 왜 국제사회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개 처형이 인간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권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로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 제도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형 제도를 없앤 국가는 97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는 인권 개념이 발달한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학살과 전쟁에 시달렸던 옛 유고 연방이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캄보지아, 동티모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도 12곳이나 있습니다. 물론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사형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인데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되도록 사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북한처럼 공개 처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개 처형 실태만을 놓고 북한과 중국을 비교한다면 역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사형수에게 9발의 총탄을 쏴서 형체를 알 수 없게 처형한 뒤 아무렇게나 파묻어 버립니다. 최근에는 9발 이상의 총탄을 발사하여 처형한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단발로 끝내며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는 화장을 해서 가족에게 건네줍니다. 그렇다고 공개 총살을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공개 처형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중국보다 몇 배 더 잔인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우선 공개 처형은 북한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북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 제목은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고의적 중살인죄 이상 총 5가지입니다. 이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사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공개 처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권한의 행군 시기부터입니다. 식량난으로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자 김정일은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총살로는 별다른 자국을 주지 못하자 머리와 가슴과 배에 각각 세 발씩 총 9발의 총탄을 쏘는 사형 방식도 이 무렵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형 제목이 형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자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지만 두부콩 2kg을 훔친 죄, 도둑질 3번에 강냉이 60kg을 훔친 죄, 공장 물건을 빼돌린 죄 등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북한 형법에는 형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처벌하며 범죄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형벌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규약도 어기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조와 6조를 보면 어느 누구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를 보면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과 여러 국제규약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누구나 형벌을 면제하거나 또는 형을 줄여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재판 직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규약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세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개 처형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우식해 공개 처형을 줄이거나 형법을 국제규약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할 때면 공개 처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소한 자기 나라 형법이라도 준수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반인권적인 공개 처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맞벌이 부부여서 빨래 청소 다 같이 남편이랑 나눠서 해. 맞벌이 부부? 그게 뭔데? 맞벌이 부부란 북조선의 직장인 부부, 노력자 세대처럼 남편과 아내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남조선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로 인해 육아 문제가 부각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한창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여서 빨래 청소 다 같이 남편이랑 나눠서 해. 그래? 직장인 부부가 어렵지. 그래도 남편이 잘 도와준다니 다행이네.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남조선의 대표적 문필가인 저갑재 선생입니다. 저갑재 선생은 남조선 정치잡지 월간조선의 편집장,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북조선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출판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독재자인 까닭에 김정일을 미워한다는 사람, 김정일을 중화하는 만큼 무권리한 북녘 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저갑재 선생의 통일 담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동포 여러분, 오늘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우세스쿠는 1960년대에는 소련에 반대하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공산주의 세계의 아주 인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1968년에 소련이 체코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 때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71년에 모택동을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고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전체주의적 지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김일성을 부러워해서 김일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89년 12월에 루마니아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198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입니다. 그때 동구 공산권에서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체코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고 체제가 민주체제로 즉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져 내리고 또 공산당 안의 개혁파가 스스로 자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가 결국은 루마니아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단은 아주 사소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반공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자유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예컨대 티미소아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루마니아에서는 헝가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이죠. 헝가리계 목사님을 반정부 운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인종편견을 선동을 했다 또는 인종갈등을 선동을 했다 해가지고 루마니아 정부가 추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이 목사님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보고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반정부적 시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루마니아 사회가 차우세스쿠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은 반정부 시위를 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위 군중이 늘어나니까 제일 처음에는 경찰이 진압을 하러 나왔다가 나중에는 군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루마니아에서는 시위를 진압하는 부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자기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 진압 부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군대는 시위 진압을 기술적으로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나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진압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만약 시위가 일어난다면 군대가 동원되어서 틀림없이 발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총을 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루마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시위 진압을 한다고 들어오니까 탱크를 가지고 오고 장갑차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수십 명을 사살했습니다. 계엄령을 폈습니다. 그래도 용감한 대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도시에 있던 노동자들이 티미소아라로 몰려들었습니다. 10만 명이 순식간에 이 도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차우세스쿠 물러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차우세스쿠는 이란을 방문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기간에 더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1989년 12월 20일에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아주 운명적인 결정을 합니다. 즉 다음 날에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관제 데모라고 그럽니다만은 일부러 만들어낸 친정부 데모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장소가 인민궁전 앞의 광장이었습니다. 이 인민궁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무실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물입니다. 그 발코니 위에 올라가서 10만 군중을 상대로 차우세스쿠가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주로 공장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이 연설을 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우세스쿠 연설이 이 급박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화자찬을 거듭을 했습니다. 즉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칭찬하는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려온 시위대가 차우세스쿠를 향해서 야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새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정일 김정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인 것입니다. 차우세스쿠는 당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어요 하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놀라는 표정, 주춤하는 모습이 중계가 되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시에 시청률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루마니아 사람들이 차우세스쿠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때부터 시위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차우세스쿠 지지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시위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카레스트 시내는 이 시위대와 군대의 전투장으로 변화했습니다. 군대는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위대는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변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노동자들이 부카레스트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부카레스트 라디오 방송은 국방장관이 자살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니고 차우세스코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살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시위가 격화가 되었습니다. 차우세스코는 후임 장관으로 스탠 쿠레스쿠라는 자기의 측근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 국방장관이 차우세스코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을 다 부대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상 진압을 거부한 것입니다. 소요 사태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부대가 총을 쏘지 않는다든지 또는 시위대와 합세를 해버리면 정권이 무너져버립니다. 한국에서는 4.19 때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1979년에는 이란에서 할레비 정권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1991년 소련 쿠데타 때 쿠데타군이 시위대에 발포를 하지 못하니까 옐친이 이끄는 민주화 세력이 쿠데타를 좌절시켰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김정일이가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 군대가 총을 쏘지 않는다 하면 김정일 정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탠 쿠레스쿠라는 국방장관은 차우세스쿠 부부 보고 헬리콥터를 타고 피신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에 차우세스쿠 부부가 말려들었습니다. 그날 중오쯤 옥상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정권이 무너져버린 거죠. 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자가 피신하면 그 길로 정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구국전선이라는 조직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온 일리에스쿠라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일리에스쿠는 한때 차우세스쿠의 후계자로 지목될 정도로 잘 나가던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차우세스쿠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당시에는 한 인쇄소 소장이었습니다. 공산당 내의 불평분자들 중견 간부층이 모여가지고 구국전선을 조직을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아나던 차우세스쿠는 어떻게 되었느냐? 강제 착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크리스마스 날에 군부대 안에서 비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 재판에서 차우세스쿠와 그 부인한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끌고 나가서 벽에 세워놓고 공수부대가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서로 먼저 속였다고 해서 사형 집행자의 역할을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사격을 받고 죽고 그 장면이 죽은 얼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사가 차우세스쿠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하면서 읽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린이 젊은이 어른들을 죽였다. 보안경찰에게 군복을 입게 하여 마치 군대가 인민들을 적대한다는 인상을 심으려 하였다. 인민과 군인을 이간질시키려 하였다. 보안경찰은 고아와 외국인을 납치해와서 특수시설에서 훈련을 시켜 우리 인민들의 암살자로 키웠다. 당신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끊었고 병상의 환자들을 사살하였다. 나는 법률가로서 사형에 반대하지만 루마니아 사람들이 당한 이런 고통이 크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우세스쿠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김일성, 김정일은 자기와 매우 친한 차우세스쿠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간부들한테 그 처형되는 필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이런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체사상, 수령숭배사상을 붙들고 버티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3년 전에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루마니아 신문에서 차우세스쿠의 운명과 김정일은 같은 길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1989년도 흘러서 21년 뒤에 2010년인 오늘을 맞았습니다. 김정일은 21년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우선 김정일을 미워하고 김정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간부들, 군의 간부들도 김정일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진압하러 온 군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을 둘러싼 간부층이 김정일을 몰아내는 일종의 궁정 쿠데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요사태라는 것은 화가 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은 굶어 죽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정일의 잘못입니다. 김정일이가 300만을 굶겨 죽일 동안에 곰 발바닥 요리, 상어 지느러미 같은 아주 호화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옥 속에서 천국같이 살았습니다. 이 200만, 300만 명이 죽어서 지금 원한에 사무쳐 있을 것입니다. 그 원한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여러분들 손으로 김정일을 차우세스쿠처럼 타도하는 것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방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 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이 향락을 위해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3일 살길을 찾아 탈북을 하였던 체육주의 3명의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 단동을 격려해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의주에 있는 평안북도 보위부 구리장에 감금되어 보위원들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3월 말 평안북도 보안국 도직결서로 이송된 후 올해 64세인 유정국 소장은 일행 중 나이가 제일 어린 체육주 여성을 집으로 빨리 보내주겠다며 거의 매일 저녁 사무실로 끌고 가 강간했고, 직결서 격리원인 대위 김씨는 이우나 여성을 식당 창고에 데려가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 영사관 진입 사건이 밝혀지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보안국 직결서 서장 유정국, 격리원 김씨를 비롯한 보안원들은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이에 반항하면 문서를 위조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가중 만행을 다한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보안국 직결서 서장 유정국을 비롯한 직결서 내 보안원들은 들으라. 당신들도 인간이라면 당신들 손에 죽고 급탈당한 수많은 탈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는 너무도 잘할 것이다. 인민들이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유지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과 그에 공생하는 하수인들은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당신들이 지켜주는 김정일 독재 정권도 무너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일 독재 정권에 빌붙어 인민들이 고혈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하수인들은 이제라도 김정일 독재자가 아니라 인민들 편에 서는 것이 당신들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7천만 동포들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은 당신들이 손으로 하루속히 끝장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수원 수도 서울에서 김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망망대해인 북녘당의 자유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조선에서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탈북자 여러분들에게도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양심 있는 세계 인민들에게 소리치십시오.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남조선 내 탈북자들의 자활공동체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가 함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이 쓴 저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방송입니다. 오늘부터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이 쓴 저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자유주의의 실탄을 상전하자라는 제목의 머리말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의 실탄을 상전하자. 자유주의는 유사 이래 인류 역사의 자연 발생적인 운동법칙으로서 존재했으며 특히 지난 200여 년 동안 혁혁한 승리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절대왕정의 위세를 피로써 물리쳐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건설했고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의 다수 인류를 빈곤에서 구해냈지요. 오늘날까지 자유주의의 흐름은 도도하게 이어져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세에 조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좌파 정당들조차 적절한 레토릭을 사용해가면서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제3의 길을 포함한 유럽 좌파의 신진보가 그런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마르크스의 원수를 사용해가면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독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반도 북쪽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인 공산주의가 끝난 지 얼마인데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칩니다. 그들의 왕조적 세습체제를 보면 조선시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니 봉건주의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봉건적 사회주의 체제라는 모순된 표현이 북한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수구적이고 퇴형적인 집단이 김정일 정권이라 하겠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사상체계에 입각해 국가를 운영할 때 그 국민이 자유롭고 번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인권도 자유도 없는 나라 수백만이 굶어 죽는 북한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생각, 바른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민의 해방과 번영을 위하여 이제 자유주의 실탄을 상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1강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회,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원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진화해왔다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인류가 원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회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상컨대 이런 대답이 가장 많을 것 같네요. 세상에는 좋은 사회가 있고 나쁜 사회가 있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이 좋은 사회인가? 한국은 좋은 사회인가? 나쁜 사회인가? 중국은? 일본은? 북한은?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대답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드릴까요? 크기를 기준으로 나눠보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답은 쉬워집니다. 하나는 큰 사회, 즉 대규모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 사회입니다. 큰 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나 도시 같은 것을 둘 수 있겠는데요. 남한의 서울시는 구성원 수가 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중국이라는 국가는 인구가 13억이 넘습니다. 크기가 장난 아니네요. 이젠 소규모 사회의 예를 들어보시죠. 우선 가족을 둘 수 있겠는데요. 필자의 가족은 3명입니다. 아주 작지요. 다른 예로 회사를 둘 수 있겠는데요. 필자가 다니는 회사의 구성원인 백룡이 조금 넘습니다. 아담한 쿡이라 하겠습니다. 남한에 있는 쿤 회사는 회사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나 국가보다는 작은 규모지요. 규모를 기준으로 사회를 나누니 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사회와 소규모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담 하나 해볼까요? 필자는 한민족의 일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대부분 한민족일 것이고 사는 것은 한반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직업은 회사원, 키는 172, 생긴 거는 자신 없고 식성은 육식을 좋아하고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어? 몰랐다고요? 내가 무슨 재주로 국을 아느냐고요? 이러시면 되게 서운해집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모른다니 섭섭하기 짝이 없네요. 강좌를 그만둘까 봅니다. 자, 이쯤 되면 필자가 여러분을 웃겨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필자를 모르시겠죠. 물론 저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민족이라는 사회는 너무 크거든요. 이젠 감이 오시는가요? 대규모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같은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지만 구성원끼리 서로 모르지요. 반면에 소규모 사회는 대면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구성원들이 대개 다 서로를 잘 알고 있죠. 필자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면면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성격, 식성, 잠버릇까지 물론 남편의 속마음까지는 자신 없지만 말입니다. 회사 구성원들도 이름과 얼굴 정도는 대개 다 알고 있지요. 물론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회사라면 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렇듯 대규모 사회와 소규모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 익명성과 대면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 도착한 가족을 찾는 사연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무사히 입국한 부모님들이 딸 이광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이광옥 씨는 1978년 2월 18일 생이라고 하는데요. 함경북도 회룡시 강안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에 팔려간 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길복, 어머니 최옥주, 그리고 동생들인 이광범, 이광철 씨, 이렇게 집안 식구 모두가 남조선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지내고 계신데요. 너무도 보고 싶은 이광옥 씨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 하루빨리 만날 날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광옥 씨나 또 이광옥 씨를 아시는 분들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향을 그리는 1천만 실향민과 탈북자들 그리고 북조선의 민주화를 바라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애국 재미교포들의 성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미국인들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의 미국 대표부를 맡고 있는 수잔 썰티 여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의 서울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잔 썰티 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Suzanne Schulte, and I'm the presenter of Letters from America, a new free North Korea radio program for our listeners in North Korea. I am also director of... 북한이 친구 여러분께 미국이 중앙에 있는 주 위스콘신에서 당신들 모두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몇 년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자유와 음식을 얻기를, 아플 때 도울 수 있는 의사들과 의료기술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0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 얼마나 사악한지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당신들에게 보내는 의약품과 음식을 부자신과 군대를 위해서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군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삶이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북한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북한이 사악한 지도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박해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를 밟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꿈꿉니다. 농작물과 동물들이 풍요롭게 되어 우리 모두의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말입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기를, 미국에 있는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미국에서 잊혀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즈콘신에서 당신이 친구 캐시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에서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슐티입니다. 저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과 북한자유연합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형환 씨와 최주활 전 북한군 고위장교로 하여금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증언하게 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기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과 그들이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과 그의 체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분단된 한국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국인들이 북한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께 미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워싱턴 주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이 직면한 투쟁과 식량 부족과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들을 때 부서집니다. 우리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으며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젠가는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당신들 모두를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워싱턴주에서 미지로부터. 친애하는 북한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관습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서 북한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특권입니다. 저는 바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있고 산들이 근처에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어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24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당신이 매일 격려를 받고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기도와 관심으로 당신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따뜻한 희망을 전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바바라로부터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조선을 탈출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탈북자를 찾아서 북한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를 찾아서 시간의 김우로입니다. 메마른 땅에 잘못 떨어진 씨앗처럼 김정일 독재 정권 하에서 뛰어난 소질과 재간이 있지만 자신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유의 땅 남조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조선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 장편 소설을 쓴 이지명 씨도 있습니다. 최근 그가 쓴 소설 삶은 어디에는 이 땅의 사람들은 산소만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탄산가스도 줄거이 마실 줄 알아야 된다는 북쪽에서 느꼈던 견디기 힘든 부조리함을 소설 속 등장 인물이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표현하였다. 소설은 북쪽 체제 속에서 구성원들이 진정한 삶은 없다는 의미로 고난의 행군 시기 외화벌이 사업으로 마약 밀매에 뛰어든 사람들이 모습이 담겨져 있다. 식량을 바꿔오기 위해서 지금 심고 가꾸고 지금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뭐 크게 피해를 보고 이 책에는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에게 공공연히 마약 밀매를 부추기면서도 막상 밀매 사업이 중국에 적발됐을 때는 보호는커녕 도리어 당국에 의해 처참한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김정일이 양면수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얼굴에 먹칠게 만큼이라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세상을 그만둬야 돼요. 북한에 대해 다룬 책은 많지만 이렇게 생생한 묘사를 통해 리얼리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바로 탈북 작가에 의해 씌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씨는 북조선에서 1992년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정맹원으로 등단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다. 이 씨는 어릴 적부터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고 군대 생활 중에는 시와 극 작품들을 써서 조선인민군 신문에 투고해 발표되기도 했다. 당시 그것을 본 김일성은 긍정적인 평가로 1974년 평양연극영화대학 입학시켰다. 그는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깊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북쪽에서 분홍이 집안 내력이 있는 이 씨는 출신 성분 때문에 출세의 길이 가로막혔던 것이었다. 그 심정이야 뭐 그걸 뭐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막 그저 진짜 벽에다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 그런 감정이죠. 자신이 출신 성분 때문에 다니던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고 제대 후 광부로 일하게 되었다. 자신이 재능과 노력에 그만한 성과가 따라주지 않는 북조선 사회에서 이 씨는 쓰디쓴 좌절을 맞받고 탈북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한 번까지 좀 글을 좀 한번 써보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뭐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자기 작품에 들어가는데 한 번까지 좀 글을 좀 한번 써보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뭐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자기 작품에 들어가는데. 그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을 하자마자 이 책이 집필을 시작했다.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절박한 생활이었지만 글을 자유롭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중국의 여러 곳에서 마귀를 하면서도 틈틈이 새벽잠을 몰아내며 쓴 것이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5년 남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북에서는 작가질을 했지 뭐 이것은 불수교 이런 뭐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조선에 들어온 그는 자신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한 출판사 관계자의 발간 제안까지 받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인터뷰. 하지만 이 씨는 아직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로서는 정말 뭐 하늘이 별을 딴 것만 참 기뻤어요, 그게. 아, 내 글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지만 이 씨는 아직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쓰고 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다가가는 그 과정이 제가 준비하고 제가 뭐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북쪽에서 경험한 절절한 사연을 담은 이 씨의 목소리는 남조선의 독자들에게 전해져 남과북이 가까워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예,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발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 발전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인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순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박순희 씨가 북한 최고의 예술단인 만수대 예술단 단원으로 선발이 됐다가 1년 될까 말까 그런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승용차에 실려서 군대 병실과 같아 보이는 그런 장소에 도착을 했다. 만수대 예술단에 선발됐다는 자체만 갖고도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군인이 되자고 내가 거기 선발돼 간 건 아니었고 굉장히 이제 막막한 참담한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뒷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복을 입었을 당시에는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거 군사방문을 하라고 여기로 왔는가. 평양에 온 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제가 막막했어요. 그래 우리 다섯 명이 피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정치더니 하는 소리가 뭔가 너희가 여기 뽑혀온 게 아니다. 만수에 있을 땐보다 여기는 더 좋은 데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절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뭘 가서 믿겠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우니까 뭐라는 거. 너희가 우는 걸 덕을 갖다 놔도 한독이 되겠다. 짜질 않고 우는 거예요 다들. 우린 데다가 예복도 갖다 입혀주고 물질적으로 우리한테 다 진짜 우리는 아무리 만세에 있다니 좋다 해도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다가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는 10년 기간 지금 여기 오니까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62여 명의 그 예술인들 선발을 한다고 하면서 미모의 그런 여인들만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리따운 그 10세의 아가씨죠. 그 아가씨들 선발을 할 때 호위사령부 소속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별장에서 김부자를 모실 이런 안내원들까지 동시에 선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다 온 사람들 보면 전직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직 예술인 출신들. 네, 예술인 출신도 많고요. 동화 진여서 양성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모집을 받더라고요. 동화 진료소만 북한의 이제 최고의 간부들을 지휘하는 네, 그런 간부 네, 진료소죠. 네. 그 진료소의 애들도 또 미모가 아름다워요. 네. 거기서 간호원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옷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 만수대에 있을 때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옷가 돼서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진 보니까 배워주는 게 행사하는 법을 배워주더라고요.

어른이 들어와서도 나는 편제가 군인 편제이기 때문에 63만 원을 타는 거예요. 전사일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석 달 있다면서 상사 준다든가 막 이렇게 막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봤는데요. 우리는 허위 가격금이 더 붙어요. 일반 사회 그 군인들보다 돈을 더 주는 거예요. 허위비가 더 붙는 거예요. 박순희 씨가 16세 만수대 있을 때에 선발이 됐다가 17세 허위사령부이고 현역 군으로 입대를 했고 10년 동안 복무하셨죠. 네. 제대될 당시에는 나이가 27세가 아닙니까? 그럼 그 10년 동안 27세가 되도록 결혼은 못하겠고 자유도 또 그만큼 이제 김일성 부자를 모시는 그리고 외국의 그 최고의 수반들을 모시는 그런 영민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신변 안전, 그다음 발언상주의 이상 아무튼 굉장히 규칙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옷에 이르기까지 먹는 거 이르기까지 막 비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에다 편지도 할 수 없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그 천행의 마음이라 평양시내에 나가고 싶잖아요. 나갈 때면 서장 승인, 서장은 위에 우리 이국이잖아요. 네. 국장이 승인까지 받아야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우리는 행사 때문에 그 이호위 부서 들어오고 1호위 부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행사 안전 부서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그 운전수들하고 사업에서 가만히 나가고 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어요.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규칙을 잘 모르는 애들은 들어와 보니까 사회보다 너무나도 그 천지 차이잖아요.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거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에다 편지를 가만히 쓴 거예요. 행사 때는 애교부에서도 들어오는 거 있어요. 애국 수반들이 들어올 때는 애교부가 들어오잖아요. 애교부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사업해서 그 편지를 내보내려 하다가 그것이 들켰어요. 그래서 그게 빵짱이 나가지고 그에는 제대된 거예요. 아무튼 뭐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생일은 어째서 김일성 부자의 일상은 최고의 비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에 편지를 몰래 전달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탈령이 나갔죠. 이제 네. 군복무하는 그 위치인데 네. 그 구역에서 벗어나면 탈령이 나갔던데 이런 거 하다가 들키면 당연히 엄격한 처벌이 그렇죠. 차려질 것 네. 같은데요. 자, 시간이 돼서 오늘 아쉽게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쇄술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와 지식 대중화의 주역인 인쇄술, 특히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위대한 발명품 목록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순위를 차지할 만합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정보를 문서의 형태로 단시간 내에 보급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종교 사상, 특히 개신교 사상이 인쇄술에 힘입어 전파됐습니다. 인쇄술의 보급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와 인본주의 사상의 전파에도 인쇄술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이후부터 인쇄물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기술 발명품들이 그렇듯 인쇄술의 발명 역시 수백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중국 또한 인쇄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기원전 6세기부터 목판 인쇄술이 융성했습니다. 목판에 새겨진 글들은 처음에는 천에, 후에는 종이에 인쇄되었고요. 1041년에는 중국의 한 대장장이가 나무와 구운 점토로 만든 개별 활자를 사용하여서 인쇄 작업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화기법은 아랍인들에 의해 서유럽에 전파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 구텐베르크는 활자를 손쉽게 복제할 수 있는 주조기를 발명했고 1445년에는 금속 활자로 활판을 개발했는데요. 이 활판 인쇄술이 급속히 확산되자 수많은 수도원 필경사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인쇄술의 발달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인쇄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세기 초에 증기기관으로 작동되는 고속인쇄기가 발명되었습니다. 1884년부터는 자동식자기인 라이노타이프가 도입되어서 활판 대신 식자로 문자가 인쇄되게 됩니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1935년에는 사진 식자기가 출현했고 1965년에는 루돌프 헬스가 전자 사식기를 개발했지만 곧바로 레이저 사식기가 등장함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됩니다. 다음은 신체 부위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기구인 인공보장구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고대로부터 노인들은 지팡이를 보행의 보조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제작된 이집트의 한 석비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긴 막대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체의 일부가 불수 혹은 기형, 또 사지를 이룰 수 있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지팡이나 목발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러한 보조기구는 나무로 제작되었고 손상된 부위에 대해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고정시켰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인공장구로는 13세기 말에 등장한 안경과 보청기를 들 수 있는데요. 당시의 보청기는 소의 뿔로 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개발된 인공장구는 사지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상위 군인이 발생하자 1916년에 독일의 외과의사인 에른스트 자우어 부르흐는 자우어 부르흐 의수를 개발했는데요. 이 의수의 원리는 절단된 팔에 아직 살아있는 근육으로 의수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기능으로 정평을 얻은 자우어 부르흐 의수는 초소형 전동기로 작동되는 의수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보청기 기술은 인공장구의 중요한 응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1908년에 마이크와 헤드폰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전자보청기가 등장했는데요. 1990년 이후에 전자칩이 도입되면서부터 보청기 산업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의치는 기원전 700년경에 이미 사용한 흔적을 보이는데요. 에트루리아의 유물에서 발견된 의치로 추정되는 얇은 금띠가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1935년부터는 아크릴 수지가 의치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을 미시세계로 안내하는 광학의 마술로 불리는 현미경의 발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시대의 사람들은 매끄럽게 연마된 크리스탈이나 물이 가득 찬 수정구에 확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90년에 이르러서야 네덜란드의 안경업자인 얀센 형제에 의해 비로소 여러 개의 렌즈가 부착된 현미경이 발명되었는데요. 두 개의 렌즈가 장착된 초기의 현미경 덕분에 의학 및 생물학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664년 로버트 후크는 배율이 높은 여러 개의 렌즈가 부착된 고성능 현미경을 개발함으로써 미생물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73년에 안톤 반 레벤후크는 현미경을 사용해 적혈구를 발견함으로써 미생물학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현미경은 의학 및 생물학뿐만 아니라 특히 금속공학과 재료공학 분야에서의 실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배율이 2000배인 기존의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의 긴 파장 때문에 현미경의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파장이 짧은 전자선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현미경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에른스트 루스카와 모도폰 모리스가 1937년에 특허를 획득한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비해 배율이 수천 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광원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광학 렌즈 대신에 전자렌즈 혹은 자석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1930년대에 개발된 주사 전자현미경은 초점이 잘 맞춰진 전자선을 표본에 직접 주사하는데 초점 심도를 높게 조정할 경우에 최고 배율이 약 4만 배에 달합니다. 또한 그 후에 개발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은 원자 단위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발견에 김민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정치범 수용소.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온 강철환 씨의 수기를 들려드리는 방송극 수용소의 노래 제5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일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하겠는가?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5화. 고명욱 할머니의 손자인 덕원이는 나와 동갑내기 친구였다. 처음 수용소에 들어올 때 덕원이는 어머니도 함께 왔다. 나는 어머니가 있는 덕원이를 몹시 부러워했다. 하지만 덕원이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일본 여자들은 조선 여자들에 비해서 생활력이 무척 약했다.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온 일본 여자들은 대부분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렸다. 덕원이 엄마도 일본 여자였다. 어떤 일본 여자는 1년도 못 되어서 이질에 걸려 죽었다. 조선 사람들은 이질에 걸려도 죽지 않은데 일본 사람들은 이질에 걸렸다 하면 곧 죽어버렸다. 일본 사람들은 산나물을 먹을 줄 몰랐고 양식을 조금씩 아끼고 쪼개서 먹을 줄 몰랐다. 이러다가 남편을 따라온 일본인처럼 다 죽고 말겠구나. 남이 나라에 와서 죽을 고생만 하다가 개돼지처럼 죽으니 불쌍도 하지. 할머니는 일본인 처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다. 유난히 일본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할머니에게 미호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할머니는 내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일본의 선쪽발이는 다 반동분자래. 미호만 해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 회원들이 일본놈 쪽발이 새끼 하면 의리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의 경우 일본이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인 13살에 일본에 건너가서 50이 넘도록 살았으니 조선말보다도 일본말을 더 잘했다. 집에서도 일본말만 썼다. 아버지는 조선 이름 대신 도시장이라고 불려졌었다. 엄마와 아버지도 일본말로 대화를 하셨다. 할머니는 고향을 찾아온다는 북송선을 타셨지만 북조선은 결코 할머니의 고향이 될 수 없었다. 원주민보다는 교포나 일본 사람과 대화가 더 잘 통해서 늘 친하게 지냈다. 귀국자 마을의 일본인 처들은 육체노동이나 굶주림보다도 바깥 세상과 연락이 두절된 것을 더 못 견뎌했다고 한다. 가족 친지들과 하루아침에 소식이 끊겨 생사를 모르는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보면 귀국자 집의 아이들이 비교적 말을 잘 듣는 편이다. 그런데도 교원들은 말끝마다 반쪽발이 새끼라며 욕을 해댔다. 특히 엄마가 일본 여자인 아이들은 이 욕을 먹으면 주눅이 들어 말도 못했다. 어쩌다 서툰 조선말을 하면 교원이란 어른이 조롱을 하며 반쪽발이가 어떻고 혁명정신이 어떻다는 바람에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다. 돌아가신 덕원이 할머니의 상경을 서시고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집에 돌아오셨다. 할머니는 밤을 새고 들어온 아버지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제야 오냐? 온 밤을 새워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육체가 힘든 건 괜찮아요.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힘들지요. 아버지는 밤을 꼬박 새운 피곤함보다 약 한 첨 못 써보고 불쌍해 죽어간 사람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았다. 이러다간 공화국에 들어온 우리 귀국자들이 모두 몰살당하겠구나. 일본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기나 알갔니? 그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한덕수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놈은 공화국이 이런 사정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를 속여서 이곳에 보냈으니 에휴, 천벌을 받을 놈. 할머니는 귀국자들을 속여 북한으로 들여보낸 저청년 위원장 한덕수를 두고두고 미워하셨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 몰살시킨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인데 이건 아니야. 아니고 말고.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공산주의라는 것에 미련이 있어 보였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한다. 여기서 개주물 당할 수는 없지 않니? 안 그러냐?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오늘의 죄악을 세상에 고발해야 해.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같은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이시곤 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환입니다. 저희 수기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행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요즘 수용소 사정은 과연 어떨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데요. 굳게 잠긴 북조선의 빗장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괴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괴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내부 강연 자료를 통해 제2회 천리마 대진군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가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김정일의 말을 인용해 우리의 모든 일꾼들은 언제나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진심으로 받들고 옹위하여야 한다며 형식을 갖추고 격식을 차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가식도 없이 진실하게 장군님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를 전기 문제, 식량 문제를 푸는 데서부터 열어야 한다고 일관하게 가르쳤지만 우리 일꾼들은 지난해 비가 적게 와서 수력발전소를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력발전소의 만부하를 걸 대책을 미리부터 짜고 들어 철저히 세우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강연 자리에서 김정일은 모든 일꾼들은 생각을 해도 영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각하고 말을 해도 영도자의 목소리로 말하며 걸음을 걸어도 영도자의 보조를 같이 해나가야 한다며 자신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기에 영도자를 따르는 일꾼이 가장 충실한 일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자기 나름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장군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혁명의 유해로운 것이다며 우리 당은 일꾼들이 총포탄 정신, 자폭 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몸을 내대어 돌 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의 김정일은 자신의 일꾼들에게 언제나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진심으로 받들고 옹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재 김정일 자신은 아부 아첨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이미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김정일은 아부 아첨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도취되어 이들과 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며 우울감에 취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첨과 아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나 그것에 빠져있는 자나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김정일에게 부여되는 아첨, 아부성의 호칭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최고의 칭송과 호칭들은 모두 아첨과 아부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아첨의 세계에서 북조선 주민들은 아첨과 아부를 하는 것이 곧 충성이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충성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김정일은 자신의 일꾼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강연자를 통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충성을 해라고 명령하여도 이미 많은 김정일 일꾼들은 아부 아첨을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이들이 외치고 있는 아부 아첨에는 언제나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비가 오지 않은 자연재해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수력발전소를 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외치는 헛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 북조선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북조선의 겨울은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이며 겨울이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산판을 뒤지면서 나무찜을 지고 이렇게 나무로 땔감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북조선에 사는 점점 불고승이가 되어 현재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베어낼 나무 한 그루 없는 실정에서 화력발전소를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일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따뜻하고 온화한 곳에 북조선의 주민들이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한다는 헛소리를 제치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은 무엇을 하여도 자신의 의도에 맞게 하고 자신을 위해 총포탄 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폭 정신은 테러 집단의 두목이나 말할 수 있는 언어이며 온몸에 폭탄을 감거나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돌진하는 알카에다 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가미카제 자폭 특공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조선 주민들을 굶겨 죽인 것도 부족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과 수령을 위해 총포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 아닌 김정일과 그 축군들을 위해 총포탄이 되고 싶습니까? 김정일이 외치는 모든 것은 이민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축군들을 위한 행복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북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여리사 후지모도 겐지가 쓴 나는 김정일의 여리사였다를 들으시겠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그 무렵 북조선에서는 이른바 외화 바꾸는 돈표가 나돌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북조선에 왔던 1982년 당시에는 통용되는 화폐가 내화밖에 없었다. 1만엔을 내화로 바꾸면 북한 돈으로 95에서 1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외화가 있으면 외화 결제가 가능한 낙원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외화를 손에 넣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일부 특권층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외화를 여리는 소매치기가 들끓었다. 북조선만큼 빈부의 차이가 심한 나라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면 스스로 일해서 벌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무리 이래도 수입을 늘릴 수 없다. 그들에게는 정말이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만 주어질 뿐이었다. 가난한 북조선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매치기나 도둑질,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에 빠져든다. 그들은 허가 없이 암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여성, 특히 주부들이다. 범죄를 저지르다 잡히면 즉시 수용소로 보내진다. 형기는 암시장에서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북조선 화폐로 3,000원이면 6개월, 6,000원이면 1년, 6만원이면 10년을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다. 교육도 역시 일부 특권계층만 우대를 받는다. 북조선에서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고등교육의 제1단계이다. 외국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면 평생 안락한 생활이 보장된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1,000달러나 2,000달러를 시험관에게 지불해도 점처럼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간부의 자녀들은 너무도 손쉽게 입학할 수 있다. 일단 입학하면 대학까지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으며 그 후에는 1, 2, 2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의 자녀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때까지 노동자로 살아간다. 영하 10도나 20도의 혹한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삽자루를 손에 쥐고 일해야 하는 것이다. 바카라의 경품은 피아노, 구마, 벤츠. 1987년 말에 일시 귀국했다가 이듬해인 1988년 1월에 북조선으로 되돌아간 다음부터 나는 매달 3번 정도 김종일의 부름을 받았다. 게다가 3월부터는 초밥 출장이 아니라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 상대로 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 당시 김종일은 바카라에 푹 빠져 있었다. 가진 돈을 칩으로 바꾸고 일정한 높이까지 칩이 쌓이면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놓았다. 경품은 호화로웠다. 일제 카메라나 CD, 컴포넌트와 같은 가전제품, 온수청정병기, 피아노, 김일성 구마, 소니 캠코더 등 하나같이 놀랄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종일이 갑자기 후지모토 운전면허 증은 있나 하고 물었다. 있다고 대답하자 김종일은 그곳에 있던 20명과 함께 나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김종일은 그곳에 있는 벤츠 중 한 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차종은 V280이지만 외형은 마치 V450처럼 보였다. 나는 귀국자로서 일본어 통역을 담당하는 김영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관저를 한 바퀴 돌았다. 김종일이 김영명에게 나의 운전 시력을 묻자 그는 매우 능숙하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김종일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후지모토, 그 차를 타고 가게. 나는 내기를 의심했다. 이 벤츠를 내게 주다니. 북조선의 운전면허증도 다음날까지 발급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식당으로 돌아가는 동안 줄곧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벤츠를 타고 돌아온 나를 보고 정업원과 귀국자 손님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이튿날 밤 나를 데리러 다시 사람이 왔다. 그는 내게 벤츠를 직접 운전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내 벤츠 번호판으로는 당간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앞에 있던 차가 간조에 도착해서 수위에게 지시하자 철문이 열렸다. 나는 차에 탄 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관저 내에 있는 8번 연회장의 오락장에 들어가자마자 김종일이 나를 맞았다. 어제는 어땠어? 모두 부러워했나? 예, 다들 부러워하며 난리였습니다. 그는 미소 띈 얼굴로 좋아좋아를 연발하며 내게 면허증을 넘겨주었다. 자동차 번호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1988년 어느 휴일에 모처럼 평양 시내의 동물원에 갔다. 내 주변에 있던 일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평남 순천에 살고 있으며 27년 전에 북조선으로 귀화했다고 말했다. 이름은 기타헤이 기쿠에였다. 그 후 일본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나는 도쿄 수나마치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북조선으로 왔다. 일본에 연락하고 싶은데 외화가 없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기로 작정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만엔을 동봉한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덕분에 가족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적힌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런데 그 편지로 나는 김종일한테 문책을 받게 되었다. 일본 돈을 보내면서 편지에 216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차에 타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이었다. 평양 간부들의 생활은 일반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그리고 9일로 내 편지가 검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탈북대학생 신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팅을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이 많았지만 특히 미팅과 소개팅이라는 부분은 아주 많이 즐거웠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여 지치고 또 시험에 지칠 때 여기저기서 주선해주는 미팅과 소개팅은 그야말로 쏠쏠했습니다. 미팅이라는 것은 남학생 여러 명과 여학생 여러 명이 한 좌석에 모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마음에 드는 친구를 발견하면 서로 이성교제도 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냅니다. 또한 소개팅은 남녀 단둘만이 만나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미팅과는 다르게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소개팅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못생긴 사람, 즉 전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나올지라도 소개시켜준 사람에 대한 예의상 밥이라도 먹고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시간 정도의 만남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참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므로 서로 내숭을 떨며 이성 친구를 만나는 척 또는 만나지 않는 척하는 속셈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개팅은 북한에서 말하는 맞선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한도 맞선을 보기는 하지만 남한에서의 맞선 기준은 맞선을 보는 남자의 나이를 합하여 50이 넘으면 선이고 50이 되지 않으면 소개팅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소개팅이나 맞선이 아주 자유자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사회는 이와 같은 청년들의 생활을 자유로운 활동으로 간주하여 부담 없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들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성에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남녀의 문화에 대하여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한의 경우도 소개팅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처럼 남녀의 나이를 합하여 50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를 여자에게 소개시켜주는 행위는 모두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한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는 절대로 선을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선을 보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찾아와야 합니다. 더욱 독특한 것은 주선자가 남자를 데리고 바로 여자의 집으로 찾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처럼 단둘이 만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닌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하니 독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굴도 보지 못한 남녀라 그 관계 또한 불분명한 초면에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니 참 낯선 낯선입니다. 그렇게 여자 집으로 가 여자 쪽 부모님부터 뵈면서 또 주선자는 남자의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영화 춘향전에서 방자가 이도령을 데리고 춘향의 집으로 찾아가 춘향의 어머니께 딸을 달라고 하는 모습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또 방자가 이도령을 무엇이 줬소? 또 무엇이 줬어? 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이 주선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자 쪽 부모님은 장점을 들으시다가 남자에게는 자신의 딸이 또 딸에게는 선보로운 남자가 마음에 드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남자는 마음에 들면 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자는 마음에 들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니 그런 맞선도 있겠지만 흐름상 대다수의 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북한은 여자가 여성스러워야 하며 모든 것에서 남자를 우월시해야 한다는 뜻에서 남자에게 그 주도권을 잡게 하며 선을 볼 때에도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뒤에서 말을 해야 하는 불편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볼 때에만 여성스러운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성스러운 것을 요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광산에서 일을 하면 그 자식은 딸이든 아들이든 광산으로 올라가 일해야 하며 그 일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두는 일이 아니라 남자가 돌을 캐면 여자도 돌을 캐야 하는 일입니다. 여성스러움을 요구하는 북한 현실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들은 여성스러움도 갖춰야 하고 또 힘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남성스러움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당에 입당하겠노라고 석탄을 캐고 큰 공사를 하는 데 참가하며 남성 못지않은 일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에 입당하겠노라고 소위 말하는 기술혁신 청년 돌격대요. 또 속도전 청년 돌격대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 11호 건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는 공사도 했으며 또 집을 짓는 공사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에 입당하여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나 당에 입당하는 것은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그 토대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외삼촌이 옛날 김일성이 나라를 찾았답시고 북한의 제도를 개편할 때 반동 분자들의 조직으로 구성된 서북 청년단에서 회계를 맡아보고 있었다는 아주 좋지 않은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잘하면 입당시켜주지 않을까 하여 그렇게 죽을 듯 살 듯 일을 하였으나 결국은 당증 껍데기도 보지 못한 채 돌격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빠를 선으로 만나 그렇게 돌을 캐던 모습을 감추고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 아빠가 마음에 들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내숭을 떨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참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여성으로서 그렇게 불공평한 사회를 떠나 남한으로 온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친구가 소개팅을 하라고 합니다. 20살이 넘으면 이성에 대하여도 생각할 때라고 하면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나가보라고 합니다. 난 오래전부터 소개팅에 나가보고 싶어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소개팅하기로 한 날짜는 돌아오고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나는 가는 동안 내내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긴 아주 연예인처럼 멋진 남자로 생각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들어가 소개팅 남자를 보니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이 말 저 말 이야기를 해보니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해보는 소개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북한처럼 부모님을 뵙고 이야기를 하는 불편하고 당황한 형식이 아닌 우리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데서 만족했습니다. 물론 남한의 학생들은 당연한 상황에 무엇이 만족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자유롭게 남녀가 만나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다 또 자유롭게 서로 끝내는 그런 자리가 북한의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나한테는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들 알고 있는 KALG 폭파범 김연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북한 여성으로서 특히 평범하지 않았던 김현이라는 여성으로서 그 삶과 한국에서의 김현이라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북한에서의 여성이 고된 노동의 여성이라면 남한에서의 여성은 공주와 같은 여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의 진정한 뜻을 잘 몰랐지만 이렇게 남한에서 살면서 소개팅도 해보고 이곳 사람들과의 친분도 쌓으면서 점점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남한에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개팅도 하며 미팅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